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1장 2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늦은 가을 비가 내리는 이 밤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내리사 주의 귀한 종들의 이 모인 곳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화를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러한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저희의 마음을 여시고 또 전하는 자의 입술을 여시고 마음을 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위하여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한국 기독교 초기 신앙의 양대 산맥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현재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성만찬 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원형이 되는 마지막 만찬 사건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일은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소재로 사용하신 것이 왜 떡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만찬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살을 상징하는 떡과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말하자면은 그 재료가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당신의 살을 그 떡에다가 비유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떡을 실제로 떼어서 먹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를 피로서 상징을 하시고 또 그것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먹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떡이나 포도주라고 하는 그 물건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대해서 갖는 관계, 나아가서는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성만찬의 의미를 드러내서 그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풍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물건만이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있고 떡과 포도주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몸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성만찬 사건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하나씩 차례대로 우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충 미루어 짐작할 때에 빠르면은 8시나 그때쯤 되었을 것이고 6시나 8시쯤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늦었으면 그 이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12시 넘기 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시는 길에 체포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체포되는 그 순간 그 같은 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만찬을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으로 나아가기 위한 체포와 신문, 처형 이 모든 사건들은 결코 예수님이 예상치 못하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사건을 모두 알고 계셨고 그리고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당신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최후를 마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물론 인자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처럼 풍성하고 확실하게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상화해서 이렇게 예식으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일을 왜 이전엔 하지 아니하시고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이 일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제자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자들이 그날 밤에 잃어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어렸고 그리고 여러모로 연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잡혀가셔야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이 성찬 예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가 생명적인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인쳐주심으로 제자들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예식을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만찬의 예식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간직한 사람들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 이 성만찬은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할 수 있으면 습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에 두 번이라는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의미가 있는 날을 정하여 이 성찬을 거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가 무엇이고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을 신앙을 강화시켜 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몸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이 성찬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가 물리적으로는 잠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사이가 그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조각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심어주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넣어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은 구약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유월절의 규례를 따라서 어린 양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서 문지방, 문인방에 문설주에 모두 피를 바르고 그리하여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자식들을 치는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 묻은 그 집의 대문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예식이 행해지던 유월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이 바라보던 그 모든 구속의 예언들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되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유월절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면 백성들이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결심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일 수 있는 사람 또 죽이도록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말자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일이 바로 그 유월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몇 가지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던 그 첫날, 유월절 그 바로 그 주간이 시작되는 그날이죠. 그렇게 입성하던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겉옷을 펴서 길에다가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 위에 늘어놓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아마 그 광경을 보면서 저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해서 체포하든지 처형하면 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저 무리들의 그 함성이 곧 반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틀림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도 안 되죠. 불과 월, 화, 수, 목, 금, 하니 한 닷새 사이에 백성들의 마음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허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구경하게 되었고 신문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폭도들로 변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 그 유월절 주간에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결심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주간에 죽으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돌아가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눈을 가지고 구약시대에 살면서 신약시대에 오도록 끊임없이 그 구약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혁혁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실 수 있도록 죽어야 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계획은 우연히 일어난다든지 혹은 멋대로 실타래가 뒤엉키듯이 그렇게 질서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만세전에 준비된 계획을 따라서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거스리는 인간의 도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요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원하는 바와는 상관이 없이 바로 그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모든 범죄와 하나님을 거스리는 반역과 인간의 모든 상식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역사의 물결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죽음이 바로 이 유월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격정이나 어떤 뜨거운 용수성 치는 정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바라보고 한순간에 가슴에 치밀어 오르는 연민의 정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사랑의 정렬이 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인간의 모든 불순종과 사람의 계획을 넘어서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구원의 역사의 물결로서 흘러오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타락하여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지고 사람들 속에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주님이 주신 완전한 세상조차도 저주를 받고 이제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불만족과 투쟁과 고통과 그리고 시련과 질병과 가난과 슬픔이 뒤따르는 이 모든 오늘날에 뒤틀려진 이 모든 세계의 부질서와 이 모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세상 그 자체 안에 내재해 있는 그 커다란 슬픔과 허무함과 그 많은 고통, 이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그 모든 역사를 움직여 오시면서 그 모든 허물을 다시 의미로 돌리고 잃어버린 구원을 회복하고 깨트려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과의 망가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세계를 인간과 이 우주 속에 창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인간들의 상태, 세상의 절망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도도히 흘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야 만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의뢰할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불순종과 죄악을 넘어서시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으로 당신이 구해내야 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어떤 인간의 불순종과 그리고 어떤 인간의 죄악에 의해서도 좌절되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 구원의 역사가 흘러왔어. 결국은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랍게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죽음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원하지 않았고 더욱이 제자들은 더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는 예수님도 세 번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소원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꽃피우는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누구도 원하지 않던 그 유월절에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는 잡히시던 날 밤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주께서 그 성찬을 이 뜻깊은 예식을 주님께서 몸소 행하신 그 날이 바로 그 인류 구속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바로 그 날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짐승들의 그 피와 비명소리 속에서 그들을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과 그리고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서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였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가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김없이 당신의 뜻을 성취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만세전에 거룩한 뜻을 성취하신 그 신실함이 그때에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사람을 의뢰하며 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잡히시던 그 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가지고 먼저 축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손에 들고 축사하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소위 번역에서 이야기하는 등가 번역을 한다면은 이거는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밥이라고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예수께서 밥을 퍼 가라사대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는 서로 떠먹으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떡, 뭐 엘로 원어로 말하면 알토스인데 이게 빵이죠. 빵이에요.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주식이었습니다. 빵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간식거리입니다. 그렇죠? 간식거리예요. 여러분, 빵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상훈, 빵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참, 설교자를 무한하게 하네. 참. 빵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 그러면 밥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둘 다 먹어야 돼? 저 같은 사람은 서울의 빵집이 다 문을 닫아도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나 빵집 사람들 한번 파업해 봤으면 좋겠어요. 까딱 안 합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아침 식사를 혹시라도 빵으로 대신하라는 것은 고통이에요. 살아가면서 물론 아, 그 달짝지근한 빵 좀 먹고 싶다 그런 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 사 먹지만 하시라도 안 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게 있어서 중요한 건 밥이에요. 그래서 가끔 부득이하게 양식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저 돈가스나 뭐 이런 거 먹죠. 집에 와서 꼭 된장찌개에다가 밥을 넣어서 말아서 반 공기라도 먹어야지만 잠이 와요. 속이 편해요. 생목이 올라가지고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중국 음식도 그래요. 근데 그건 좀 덜한데 그래도 이 그 양식은 절대 그래요. 정말 그래요. 집회를 한번 갔는데 아 오늘은 좋은 데로 모시겠다고 그래서 그럼 가자고 갔는데 아이 무슨 뭐 경양식집이에요. 그러더니 아 목사님 드셔보시라고 그리고 가져왔는데 아니 뭐 맨 그 뭐 뭐예요 그 저 애들 먹는 마카로니 같이 생긴 거 그런 거 삶아가지고 마요네즈 묻혀놓고 뭐 2만 5천 원짜리라 그러는데 고기 어린애 주먹만한 거 하나 들었는데 난 사실 그거 대게는 먹어야지 성이 사거든. 근데 그놈 것도 또 어떻게 했는지 포크를 찌르고 칼을 쭉 대니까 피가 찌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덕 얻어달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먹었는데 그날 설교하고 나가서 그 저녁 또 달라 그러면 저 강사가 이 집회 와가지고 걸신 들렸나 그럴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한 두 시간 하고 나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숙소까지 바래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 들어간 다음에 창문 열고 갔나 보고 도로 나와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된장찌개에다가 삼겹살 시켜서 먹고 그것도 밤 11시에 그리고 올라와서 잤어요. 그런 거 안 먹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밥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밥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축사해 주시던 그 떡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빵을 갖다가 이렇게 구운 거를 하나 이렇게 들어서 보여줄 때 그거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의 눈과 한국 사람의 눈은 같지 않다는 거죠. 결론으로 얘기하면. 예? 그 밥을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하고 우리하고 보면 갖는 보는 쳐다보는 마음이 틀리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게 빵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 고기도 먹고 또 다른 나물도 먹고 또 많은 것들 이렇게 먹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빵을 드셔서 이것을 위해서 축복 축사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식이 주식. 하루도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주식. 저 사람 둘이서 빵이 좋다 그랬는데 네, 실험을 한번 해보겠어요. 저런 사람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아마 이틀만 빵 주면은 아마 다시 수련회 안 온다 그럴지도 몰라요. 일부러 이제 나를 무안하게 하려고 곁길로 나가는데 마음을 곱게 먹어야지. 그러면 못 써요. 그런다고 내가 이상훈을 안 부르냐면 그것도 아닌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떡을 빵을 들었을 때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식이에요. 저거 없이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빵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어에서 빵이라는 말이 레헴이거든요. 그 베틀레헴이 뭐냐면 빵의 집이에요. 그 레헴이라는 말에서 전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미를 함하여. 그러니까 떡이라는 말과 전쟁이라는 말이 어근이 같은 말란 말이에요. 어원이. 분사 형태를 취한 것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전쟁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가 명백해지죠.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한 것이에요. 빵을 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말하자면 쌀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밥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역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이 먹지 않고도 살 수만 있었다면 이 비참한 전쟁의 역사는 많이 줄었을 것이다. 얘기는. 먹지 않고도 살 수만 있었다면. 그러니까 빵의 문제가, 밥의 문제가 전쟁에 그렇게 말하자면 깊은 커다란 거라는 거예요. 이북 애들 얘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저 친구들이 한 3만 불 정도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떵떵거리고 중고등학교 애들까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미국처럼 잘 산다 그러면은 저렇게 한판 붙어보자고 큰 소리 못 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빵의 문제고 떡의 문제예요. 그게 그 자체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빵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잃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빵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매일 이 빵을 먹지? 너희들이 이것 없이 살 수 있느냐? 매일 아침이면 너희들이 이것을 구워야 하지? 너희 조상들은 이 빵을 얻기 위해서 광야에 내린 그 만나를 주워 모으기 위해서 이른 아침마다 나아갔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이 빵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 없이는 살 수 없단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정확하게 말하면 내 몸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 몸이 너희를 위하여 찢겨져서 그래서 십자가에 산산이 찢어져서 너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죄를 위해서 내가 형벌을 받고 내 몸이 너희의 죄악의 구속을 위하여 찢어지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살 수가 없다. 보여주신 예수님 손에 그 떡을 드셨을 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에 그 떡을 드셨을 때 예수님은 손에 떡을 드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느낄 수 없었던 그 무엇을 예수님은 이미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무엇이죠? 제자들은 잠시 후 일어날 일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잠시 후에 일어날 그 고난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몸을 죄인들의 그 죄의 저주로부터 이 죄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갈갈이 찢기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손 위에 그 떡을 올려놓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하셨을 때 그것은 이미 찢기워져 고난받은 장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위에 축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무슨 음식물입니까? 축사하셨다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즉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벳사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지치고 주린 그 목자 잃은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그 어린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놓고 다섯 개의 보리떡과 두 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 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축사를 받던 그것은 보리떡과 그리고 물고기였습니다.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먹고 주식으로 삼던 그 보리떡과 그리고 그 물고기를 예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이 빵은 곧 당신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축복하실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당신 자신이 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갈갈이 잘 찢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속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달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몸을 음식물 삼으시는 축사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었습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 사셨고 그 죄인들을 먹이고 그리고 입히고 그 죄인들을 고쳐주고 그 죄인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하고 더럽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죄인처럼 종처럼 노예처럼 사셨지만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일은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몸을 다 찢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킬 때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의 살을 갈갈이 찢으시도록 그렇게 자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자기의 살을 다 찢어서 구원받아야 할 당신의 백성들의 입에 넣어주시는 그래서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기의 몸을 음식처럼 놓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던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멸육관 어이에 쓰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다 찢으셔서 그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의 양식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는 세상에서는 주린 자 같아도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굶주린 자 같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부른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무엇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 없이 주린 영혼으로 해갈을 하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영혼의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해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서 영혼의 허기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싸우며 걸어갈 용기가 생기게 되었고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과 그리고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갈 그런 각오를 갖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축사하시고 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바로 그 잡히시기 전날 밤,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해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이 마치 음식인 것처럼 그 위에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동화 속에서 혹은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에서 자식을 위해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먹인 부모의 이야기나 혹은 엉덩이에 살을 떼어서 자식을 위해서 약으로 삶아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고 자기를 배척하고 미워하며 결국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죄인된 백성들을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패용무도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살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백성들의 영혼의 허기짐을 기억하옵시고 이제 내가 내 살을 이 허기진 영혼들의 양식으로 내어놓사오니 아버지여, 이제는 내 살을 찢으사 영혼들 배부르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끊임없는 대적과 그리고 고난과 육체의 연약함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생은 쉼도 없고 안식도 없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쏟아부어주신 생애였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귀한 것들이 그분을 위해서 아껴진 바 된 것이 있었으며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간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당신의 건강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안락한 삶과 휴식도 우리를 위해서 포기했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늘의 보좌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33년 동안 인생을 사셨지만은 그러나 그중 어느 한 부분도 자기를 위한 인생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3년의 공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같은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생애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식사하실 수 없을 정도로 주무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열을 짜내는 모든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불꽃처럼 바쳤습니다. 언제나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커다란 감정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목자 잃은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하는 자 되어버린 우리를 향한 불타오르는 연민과 억제할 수 없는 긍휼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리하는 영혼들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흘리신 주님의 눈물은 곧 아버지의 눈물이었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도무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죄의 사슬에 매어 죄와 사단의 세력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서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 말은 그 말에 가장 적합한 번역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셨더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합한 번역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에 있는 모든 것을 소진하시고,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에게 무엇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전대, 예수님은 전대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돈통은 유다가 수시로 도둑질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그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그저 몸 하나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우리를 위한 양식으로 내어주시고 싶어서 자기의 몸을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다 광야에서 도저히 그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없었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였지만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어른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라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그렇게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축사는 응답되어서 지금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둠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사로 말미암아서 그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셔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찢으신 그 살을 먹고 생명을 얻었고 그 피를 마시고 구원을 얻었지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은 다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그 앞에 나와서 자기의 허기진 영혼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로 배부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사에 힘을 준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당신의 몸이 다 떼어지고 찢어지면서도 자기의 살이 찢어져서 그것을 먹고 우리들이 배부르고 영혼의 허기를 면하여 영혼이 새로운 은혜와 힘과 구원을 힘입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사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떡과 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찢으신 그 몸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날 위해 흘리셨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나 잊고 삽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떡과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 위에 당신의 살을 찢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느끼고,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번에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축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으시는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우리의 이 몸은 주님의 것이옵나이다.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우리의 이 육체가 후패하여지고 우리의 피가 우리의 혈관이 굳어버리고 우리 속의 혀가 말라붙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제 제 인생의 고깃덩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갈갈이 찢어서라도 당신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매우 좋아하던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괴르너라는 사람이 투박하게 새긴 목판화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굵은 목판화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거기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고 있는 한 남자를 그린 그런 투박한 목판화입니다. 근데 그 밑에 독일어로 쭉 기도문을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처음 문장이 언제나 그 판화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을 후비고 들어옵니다. Herr, ich bin dein, du bist mein. 주님이시여, 저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저의 것이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주기 전에 자신의 몸 위에 축사하셔서 그리고는 이제 그 떡을 제자들이 떼어먹게 되었습니다. 한 덩어리의 빵을 사람들이 제자들이 뜯어서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뜯어먹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에 시련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이 자기의 살을 찢으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날 먹은 그 빵은 어디로 갔을까요? 빵은 몸에서 모두 녹고 소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살의 일부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생긴 그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지 않고 생긴 그 살을 기술적으로 분리해낸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먹은 것은 떡이었지만은 먹은 그 떡이 속에 들어가자 이제는 자신의 몸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혈관 구석구석, 힘줄 구석구석 모든 속에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나의 몸에 축사하고 내가 나를 떼어 너희에게 나눠주느니 너희는 나를 먹고 그리고 마치 너희들이 먹은 그 떡이 너희의 살 구석구석이 스며들고 혈관 구석구석이 스며들어서 이제는 그 떡을 너희 몸속에서 따로 찾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처럼 너희도 나를 먹고 그러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나도 너희의 살과 피 속에 흐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헤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골라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나오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게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빵으로 형상화하셔서 축사하신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제자들이 그 떡을 매 끼니 먹을 때마다 예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희생을 잊지 아니한 사람들은 매 끼니 식사를 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기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던 똑같이 생긴 그 빵이 그들의 식탁 위에 있었을 때 그들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매 끼니마다 그들은 부흥회를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사하는 기도를 동일하게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찢으신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저희들이 살아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 받는 도전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다 찢으셔서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축사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번에는 하나님을 위해 축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집회를 다녀오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참 초조한 마음이 들어요. 이제 인생은 이렇게 속히 지나가는데 예? 무엇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놀라운 사랑에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보답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예? 정말 이제야말로 우리가 그 예수의 무한하고 넓은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축사해야 될 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 떼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고 그 나라를 위해 주님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이 당신의 나라의 노가 들어서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분신이 남아서 당신의 나라에 숨쉬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 영혼 속에서 숨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정신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받는 중요한 도전 하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신 그 떡이 제자들과 떨어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끼시는 그 슬픔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느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전히 우리의 것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있고 그분의 보람이 내 보람이 되고 있습니까?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있고 그분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있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제일 먼저 떡을 떼고 그 떡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두 가지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때문에 예수 죽은 것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괴수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날마다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주께서 찢으신 그 살을 향한 슬픔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축사하며 당신의 나라를 위해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담장을 쌓게 되었고 단절되었지만은 용서받고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현재적으로 느끼며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정신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사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